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4일 적덕인의 민주당 제6차 정기전국대회에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은 이번 정기전국대회가 적덕인의 인민이 나라의 자주적 발전과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보다 권고히 하며 당을 더욱 강화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고 믿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노동당과 적덕인의 민주당 사이에 맺어진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따라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적덕인의 민주당 정기 전국대회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 것을 바란다고 축전은 지적했습니다.